런던 최초, 런던 최고, 런던 유일의 팟캐스트 런던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따끈따끈한 런던 소식. 런던 포커스 뉴스 브리핑입니다. 지난주 숨진 신생아를 다운타운의 한 쓰레기 컨테이너에 버린 비정한 어머니가 토요일 오전 에머스트버그에서 체포되었습니다. 23세의 이 여성은 간단한 진료를 받고 곧장 런던으로 후송되었습니다. 1,590만 달러가 투입되는 다운타운 개조 프로젝트 블랙스 스트리트가 내주 수요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습니다. 다운타운을 보행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개조하는 이 프로그램은 2019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다운타운 빅토리아 공원에서 런던 인터내셔널 푸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55개 부스에서 다양한 음식을 체험할 수 있고 라이브 음악 등 많은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입장은 무료, 놀이기구 이용권은 $20입니다. 한국 국적 이민자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 1분기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은 1,33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늘었고, 이는 이민자들이 새로 변경된 이민제도에 잘 적응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월요일 리치몬드의 리틀 시저스 피자점에서 한 손님이 갑자기 뛰어들어온 정체불명의 남자로부터 이유 없이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키 175cm의 2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런던의 지사를 둔 3M 캐나다가 런던의 두 종합병원에 6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런던 헬스 사이언스 센터와 세인트 조셉 병원이 혜택을 받게 되었고 두 병원은 연구비와 장비 구입비로 이 돈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편공사와 근로자 노조의 단체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우편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편공사는 협상 불발로 직장 폐쇄가 시작되면 편지와 소포의 배달이 전면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헬스 사이언스 센터는 오는 6월 30일부터 병원 군내 모든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건물 안팎은 물론 주차장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자담배와 시가, 파이프도 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원더랜드의 슈퍼킹 슈퍼마켓에서 히잡을 쓴 여성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 여성은 피해자의 히잡을 벗기고 짐까지 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용의 여성을 추적 중입니다. 부시장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 맷 브라운 런던 시장이 사퇴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석이 된 부시장직은 시의원 단협학과 빌 암스트롱의 입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6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런던 남부 올드 사우스 지역에서 22대의 차량이 누군가에 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일과 20일에도 인근 지역에서 3대의 차량이 추가로 파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런던 포커스 그럼 이번이 4회인가요? 예, 대망의 4회. 와, 벌써 4회를 하게 됐네요. 4회까지 할지 몰랐어요, 사실. 뭐 워낙 그 구독자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네. 그만둘 수가 없게 됐어요. 예, 줄지 않고 네. 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진짜 연내에 한 20명 정도. 연내 20명? 뭐, 예, 뭐 친구들이랑 아는 사람들 다 모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보다 이제 한국의 청취자분들한테 좀 많이 어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마 한 8알 정도가 한국 청취자분들 아니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예, 그래도 뭐 키워드로 캐나다 뭐 이민 유학 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가장 먼저 걸리는 그 사이트가 아닌가. 아 그래요?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많이들 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국 분들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독하려면 가입해야 되잖아요. 팟빵에. 예. 근데 팟빵에 가입하려면 한국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예. 뭐 저는 어떻게 한국에 있는 사람의 핸드폰을 도움을 받아서 인증을 받긴 했는데 힘들잖아요. 여기 사시는 분이 굳이 그렇게 해서 구독까지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아직 저희가 오픈도 아직 안 했고요. 아 하긴 예. 모르시죠. 예. 뭐 11분 중 10분은 한국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저도 구독 안 했으니까요. 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예. 뉴스 브리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 정말 많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네 진짜 많았죠. 근데 그 중에서 그 캐나다 포스트 파업하는 게 좀 저는 걱정돼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예. 한국에서 뭘 보내셨는데. 아 맞아. 도착할 수 있을지. 아 그것도 그렇고 뭐 철도 회사도 지금 파업한다 그러고 요즘 네. 뭐 파업 시즌인지 캐나다에서 지금. 근데 되게 저는 그것도 문화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사실 공공 부분은 이런 파업이 잘 없잖아요. 하여도 네. 이제 시한적으로 하거나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대체 인력을 쓰면서 해가지고 네. 그 서비스가 끊기지는 않는데 네. 여기는 진짜로 끊기잖아요. 안 하잖아요. 네. 그 작년에도 선생님들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 파업해가지고 아, 예, 그랬죠. 수업 진행 없이 그냥 데이케어식으로 이렇게 학교가 운영되고. 네. 그다음에 EQAO 그 시험도 예. 안 치고 근데 안 쳤어요. 안 쳤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좋은 게 그게 네. 그래서 타결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파업을 하는데도 어떻게 잘 돌아가면 뭐 타결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뭐 완전히 끊어져 버리면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예. 해야죠.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 3학년들은 엄청 좋아했다는 아. 파업을 되게 반겼다는 그런 소식이 파업을 안 해도 별로 하는 것도 없지 않나. 그래서 아, 시험을 안 봐서 작년에 아, 시험을 아, 안 봤잖아요. 예. 그 저희 뭐 여기서 시험 보고 와서 그 뭐 시험 같지도 않다고 하던데. 네. 근데 저는 그때 토론토에 있었는데 엄청 아이들을 좋아했다고. 아 그랬구나. 토론토에는 좀 빡세게 하니까요, 네. 애들이. 그리고 저는 또 했던 게 금연, 그 병원에서 금연, 그 구내랑 예. 근처에서 금연하게 하는 게 저는 또 캐나다 와서 되게 놀랬던 게 그 예. 한국에서는 좀 뭐랄까 공공,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되게 그게 예.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담배를 안 피는데 예. 저도 그랬고 사실 좀 담배 피면 어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 저 사람 왜 담배 피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했는데 여기서는 처음에 제가 좀 그랬던 게 길에서 일단 담배 냄새가 은근히 많이 난다는 게 예. 사람들이 길에 다니면서 담배 그냥 잘 피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어떤 것도 봤냐면 이거는 그냥 그 개인이 몸을 상식한 것 같은데 마트 주차장에서 어떤 엄마가 아이를 안고 담배를 피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아, 예, 그런 사람들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엄청 충격이었어, 사실. 예. 그, 일단 마트 주차장 사람들이 많아서 담배 피는 것도 충격인데, 아이를 안고 있어. 예. 담배를 물고 애를 뭐 이렇게 옮기고, 짐도 옮기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와, 여기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은근히 그 담배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관대한가 보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흡연율을 줄이려고 담배 값을 많이 올렸잖아요. 네, 뭐 한국에서 아니 여기서 아니, 여기서 한 뭐 아, 여기 담배 엄청 비싸죠. 이상 되지 않았나요? 그 그러니까 야금야금 올리다가 어떨 때는 확 올리기도 하고 한갑 가격이 한보로보다 한국의 한보로보다 더 비싼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도 흡연자들이 네. 점점 설 것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오기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더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인데 보면 아 막판 그냥 예. 어쩔 누구 눈치 안 보고 어 그냥 뭐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담배값도 비싼데 나름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겠네요. 나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뭐 피냐고 마음대로 예. 피지도 못하냐고 이런 거. 아 지난주에 그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았어요. 네. 뭐 런던 시 시장과 부시장이 눈이 맞아서 근무 중 이제 좀 부적절한 그런 일도 예. 벌였고 오피스 와이프 뭐 이런 예. 걸로 해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같이 예. 많이 하다 보면 뭐 마음이 통하기도 하고 눈도 맞고 그런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아니 여기서 그렇게 밝혀져서 그렇지 꽤 많지 않겠어요? 이거 뭐 저야 아, 직장생활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근데 이제 시장과 부시장 그 거의 뭐 몇 달 안 됐다곤 하는데 네 뭐 이제 근무 후에 이제 퇴근 후에 뭐 사적으로 만나서 뭐 그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거지만 둘 다 가정이 있는 상태였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이 근무 중에 네. 이 업무처에서 네. 그런 일을 벌었다는 거 도덕적으로 좀 지탄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업무 외에 물론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서로 바람 핀 거니까 네. 그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근무 시간에 그랬다는 게 지금 뭐 일단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좀 뭐 부시장은 진작에 그만뒀다고 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건가요? 근데 그렇죠. 이게 또 터져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그만두긴 했는데 시장도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금 둘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뭐 이렇게까지 다 까발려졌으니 끝난 건가요? 그냥 끝난 것 같은데 아. 시장 와이프가 공개적으로 입장도 네. 밝혔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네. 뭐 이제 큰 충격을 받았는데 네. 그래도 뭐 가정을 지키겠다 뭐 이제 틀에 박힌 그런 와 그 대단하네요. 성명을 내놨습니다. 여기서는 이혼하면 남자는 무조건 뭐 그냥 쪽박차는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번 경우도 뭐 완전히 100% 남편 잘못이다 보니까 뭐 그죠? 여기서 갈라지게 되면 엄청나게. 근데 더 웃긴 거는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서 아 그만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하겠다 아 이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일은 일이고 예 언론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개인. 하더라고요. 참 아 이게 사실 그냥 개인사로 치면 개인사일 수 있는데 업무 시간에 이제 그런 일이 터진 그런 일이 있어서 아, 좀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그것도 시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한국에서 홍상수 감독이랑 김민희 씨는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뭐 둘 다 해외로 나갔다 그랬나? 굉장히 또 유사한 사건인데 이것도 같이 일을 하다가 어떻게 눈이 맞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뭐 박유천 사건도 그렇고 이게 한꺼번에 터진 거 보니까 아 배후에 국정원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요. 일단 얘기가 많죠. 예. 네. 뭐 지켜보는 재미는 쏠쏠하지만 좀 씁쓸하네요. 좀 뭐 폭로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 그런가요? 저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냥 예. 이 소식만 알고 예. 아,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둘이 바람나서 뭐 아예 홍상수 감독은 뭐 이혼을 했나요? 아니면 뭐 소송 중인가요? 어떻게 됐나요? 뭐 이혼을 원하고 글쎄요 뭐 둘이 아직 열렬히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아니 뭐 홍상수 감독을 사실 잘 몰라요 저는. 이름은 아는데 뭐 김기덕 감독이나 홍상수 감독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 그렇구나. 좀 이제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서 그런지. 어 그런 거 홍상수 감독 영화가 상당히 좀 약간 비주류 스타일의 그렇게... 영화인데 비주류 스타일의 영화인데 어찌 보면 되게 주류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니, 유명한 감독이고 예, 그러니까. 유명한 감독이고 영화들도 되게 흥행을 많이 하기도 하고 실제로 예. 상도 받으시고 많이 해외에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저도 상당히 좋아했었죠. 아 지금도 뭐 나쁘진 않은데 사실 뭐 어찌 보면 뭐 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 좀 뭐랄까 그 나이에도 아직 그런 로맨스를 참고로 보신다는 게 참고로 저희가 이제 제 2회 때인가요? 저 퀴즈로 냈던 아 예. 홍상수 감독은 답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한 지금 대중적으로 유명한 감독이라고 아직까지 뭐 아무 예. 이메일이나 댓글이 예. 없는 것 같은데 아, 한 분 아, 한 분 예, 있었죠. 어, 아, 오답이었고요. 네. 이제 몇 분 안 남았으니까 계속 댓글로 뭐 제 이름이 뭐 화제가 될 만한 그런 건 아니라 아, 꽤 유명한 그 아, 뭐 이름 네. 자체는 유명하죠. 정답자분께는 저희가 뭐 이민 오실 때 빨리 페이퍼를 빨리 받게 해드릴 수 있는 뭐 힘을 써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진짜요? 와 뭐 저희 정말요? 아 무슨 힘으로 그렇게 진짜 아 뭐 입소문이 퍼지면 아마 내일 좀 구독자가 한 3천 명 정도 와 진짜 와 이 공약이 만약에 아, 먹힌다면 아 이제 저희가 이 런던 포커스 뭐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네. 제가 일하면서 한국 그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요. 네. 듣는데 네. 대부분 이제 시사 정치 쪽에 네. 관심이 많아서 듣는데 그 중에서 시사는 아니고 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북남 북녀의 아, 새빨간 이야기라는 네, 전 잘 몰라요. 예 팟캐스트가 있는데 네. 이게 말 그대로 그, 탈북한 그 청년들이 네. 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재밌어요. 아. 이제 북한 실상이나 이제 이런 아. 관심이 좀 많아서 이제 재밌게 아. 듣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그걸 듣다 보니까 네. 뭐 런던 포커스랑 어떻게 봐서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쪽은 북한 얘기고, 북한 얘기고 저희는 게 런던 캐나다 얘기인데, 런던의 얘기고 그리고 그쪽도 이제 문화 충격 얘기를 하는 거고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아, 넘어왔을 때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근데 듣다 보니까 스케일의 차이가 너무 커요. 우리가 느끼는 문화 충격과 북한에서 남한에 내려와서 다른 체제의 사회에서 온 거니까 예. 그래서 어차피 뭐 이제 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다. 아. 저 여기 런던살이 이야기가 아무리 재밌어도 그 북한에서 살다 온 그 내용 하며 그 목숨 걸고 탈출한 이런 내용. 그렇죠. 그 사람분들은 그분들은 진짜 인생의 한 진짜 고비를 넘으면서 오신 분들이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스케일 면에서 그렇죠. 워낙 차이가 나서 다르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이렇게 좀 어필도 좀 되고 이 팟캐스트가 좀 커지려면 이 정도 스케일은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최근에 런던이라는 단어가 좀 호재가 될 만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영국에서 브렉시트 때문에 그 때문에 런던 일단 런던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좀 많이 회자가 됐는데 예. 저희도 런던이니까 그 덕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재밌더라고요 지금. 난리 났죠? 한국에서 제2의 IMF가 온다고 하고 꽤 큰 여파가 오고 있는데 되게 웃긴 게 투표가 끝나자마자 네. 영국에서 그 이제 투표를 마친 이제 영국인들이 네. 가장 많이 검색을 하는 게 네. 이유가 무엇인가 아, 그 이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서 그냥 한 표 찍고 온 건데 우리가 지금 뭔 짓을 했나? 지금 멘붕에 빠져 있다고. 정말 웃지 못할. 그, 또 인기 검색어 중에 그것도 있었다고 봤어요. Moving to Canada. 아, 예,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캐나다 런던이 주목받게 된 거는 반가운 일인데 이건 뭐 금융위기에 전쟁위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이게 진짜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짐작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더 많이 커진 거잖아요 지금. 아, 전 세계적으로 예, 변혁의 격동이 뭐 이런 시절이 열릴 수도 있는데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에 제2의 IMF만 좀 안 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영국은 진짜 어떤 세계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네. 다 만드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뭐 엄청 큰 사건인데 며칠 전에 그냥 단 몇 시간 만에 이게 그렇죠. 결정이 나고 총리가 그만두고 뭐 다음 날 온 나라가 멘붕에 빠지고 전 세계가 그 여파로 지금 휘청휘청 신음하고 있고 지금 뭐 캐나다 에서도 퀘벡주가 자꾸 독립을 하겠다고 예. 몇 년에 한 번씩 자꾸 독립을 하자고 하고 하는데 거의 될랑말랑 하다가 안 되죠 항상. 그렇죠. 아직 계속 안 될 것 같고 되고 뭐 된다고 하면 이 한 나라에서 뭐 국경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 경계만 넘어가도 여권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 독립하면 국경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뭐 예, 많은 후유증이 있을 것 같고요. 좀 퀘벡주 사람들의 그 주장은 알겠는데 입장도 알고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실제로 독립을 하면 퀘벡이 손해죠. 아 그럼요. 손해가 돼갔죠. 뭐 근데 그러면. 그 퀘벡에서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어떤 그 정체성 그런 것 때문인 거예요? 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퀘벡에 사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 있대요. 요즘 젊은 퀘벡 애들은 프렌치를 잘 못하는 게 뭐 예. 프렌치도 제대로 못한다. 예. 아니 우리는 프렌치를 쓰는 곳에 사는데 그게 예. 걱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젊은 층으로 갈수록 점점점 이제 그냥 진짜 캐네디언이 돼가는 예. 그런 게 높아져서 점점점 그런 독립에 대한 그런 거는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그 퀘벡 몇 번 가봤지만 차 타고 이제 제 차 타고 지나가거나 버스 타고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 퀘벡주 경계를 넘어가면 첫 번째 휴게소에서 무조건 쉬잖아요. 예. 저는, 예, 쉬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 넘어가는 순간부터 표지판이랑 휴게소 뭐 간판이랑 이런 게 다 프렌치로 바뀌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어떤 진짜 외국에 온 것 같은, 진짜로 외국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 많이 들어서 되게 신선하고 좋은데. 예. 좀 이국적인 그런 공간이고 여행을 예. 다녀왔는데 볼거리도 있고요. 그럼요. 좀 괜찮더라고요. 뭐 굳이 프랑스까지 갈 거 없이 거기 가면 대체적으로 그냥 그런 분위기 충분히 느끼고 올 수 있는데 뭐 어떤 말은 오히려 프랑스보다 더 프랑스의 그런 전통적인 모습을 간직하려고 예.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근데 여기 퀘벡 사람들이 쓰는 프랑스어가 이제 물론 정말로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보면 이상하다고 그래요. 사투리처럼 들리고 예, 그렇다는 얘기 들었어요. 가끔 좀 알아듣기 힘든 그 얘기를 언제 들었냐면 예. 옛날에 한국에서 미녀들의 수다를 보는데 예. 거기 그 퀘벡 출신 캐나다인 누구죠? 도미니크인가? 하여튼 그런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온 또 예. 그 둘 사이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예. 하는 프렌치 이상하다. 서로 프렌치를 하는데 서로 이상하다고. 여기서는 뭐든 뭐 하다못해 뭘 하나 사도 거기서 영어와 불어가 다 표기가 돼야 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뭐 공간 낭비이고. 예, 맞아요. 일단 두 개를 써야 되니까. 예. 공간이 두 개를 필요하죠, 그냥. 차라리 패백에서는 브로만 쓰게 하고, 와, 그렇게 하던지. 그럼 좀. 뭐, 좀 그런 건 있어요. 여기서 프랑스어 교육을 학교에서 가끔씩 시켜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네. 하죠. 그 우리나라 제2외국어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하지 않나요? 공부보다서? 예.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뭐 다른 언어도 아니고 프랑스어 정도면 애들한테 크게 플러스가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프랑스어도 진짜 정통 프랑스어를 배워야지. 진짜 프랑스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시골 사투리 같은 프랑스어를 배우는 게 과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뭐 이런 의문도 있고요. 뭐 일단 케벡선 통하겠죠. 네, 케벡 여행 갈 때만 필요한. 근데 케벡에 갔을 때 보면은 이렇게 뭐 커피숍이나 뭐 사러 가면은 오히려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저는. 아, 그래요? 그럼 영어로 오더를 해도 영어를 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아, 프렌치를 더 잘하고.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프렌치를 하고 영어로 대답하는 거는 저랑 수준이 비슷하고 뭐 이런 그런 분들 많이 맞아요. 봤어요. 맞아요. 여기 뭐 이 정치인들 빼고는 굳이 영어까지 잘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죠. 하긴 하는데, 예, 하긴 하는데 썩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독립을 해야겠네요. 분위기가. 먹고 살아야죠. 예, 뭐, 거기, 토론토 인근에 마컴처럼, 아예 그냥, 마컴처럼. 중국으로 독립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냥. 아, 안 돼요. 한국은 너무 아직은 작지 않나요? 그래도 좀. 독립하기엔. 예, 너무 좀 프랑스 사람들이 자존심이 좀 세서,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정체성보다도 자존심 문제가 아닌가.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케벡은 좋죠. 케벡 스페셜 한번 해도 되겠어요. 전 몇 년 됐지만, 네, 아직도 그 잔상이 남아 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겨울에 딱 겨울에 갔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케벡 시티랑 몬트리올이랑. 정말 그냥 뭐 대충 한번 쓱 둘러보고 왔는데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예. 많이 실제로 진짜 우리가 사는 토론토나 아니면 런던 이런 데랑은 또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 완전 다르죠. 건물 자체가 뭐, 예, 시내에 가보면 뭐 유럽에 와 있는 느낌이 들고요. 유럽보다 더 유럽스럽다고, 예, 하는. 네. 정작 그 퀘벡 시민들이 프랑스어 쓰는 건 못 들어봤어요. 이제 패키지로 가서, 가이드 안내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유시간 주잖아요. 네, 자유시간 있어도 뭐, 다 끼리끼리만 모여있다 보니까. 네. 그죠? 자유시간은 사진을 찍기 위한 시간이죠. 예, 쇼핑과 사진을 찍기 위한 시간. 그쵸, 이제, 돈 드린 가치는 충분히 뽑고 왔습니다. 네, 워낙 그 포토제닉한 곳이 많아서. 그쵸. 퀘벡시티나 몬트리올 이런 데는 어디서 찍어도 사진이 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사진 뭐 한 수백 장 찍은 기억이 있습니다. 수백 장? 예. 아, 예. 그냥 뭐 어디서 찍어도 작품이 되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번, 하려고 했던 근데, 예, 본론은 뭐죠? 런던의 여름, 이제, 네, 런던의 여름 주제로 한번 정해봤는데, 특집입니다. 근데 특집, 아, 특집인가요? 같지 않은 특집. 네. 뭐 이런 식으로 특집이라고 하면 다음 특집은 뭐 런던의 8월, 런던의 10월 몇째, 뭐 몇째 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좋은데요? 특집이 나. 좋은데요? 와, 특집 방송이네요. 뭐, 예. 이번에 런던의 여름 특집을 하게 되면 내년 여름에는 이제 특집을 못 하게 되는 거겠죠. 매년 할 수 없으니까. 내년에는 2017년 런던 특집을 하죠. 네. 네,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예, 그래도 이제 너무 더워졌고 런던, 네, 여름 얘기를 그동안 좀 살짝 약간 시간 저희가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수박 겉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몇 번. 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여름 풍경이 어떤지, 여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여기서 여름은 뭐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예, 이런 소소한 얘기 한번 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름 하면 저는 뜨겁다. 오늘 너무 뜨거웠어요. 그리고 네. 근데 런던은 주변에 이제 호수가 많잖아요. 네. 아 호수는 사실 두 개지만 그 두 호수가 다 큰 호수들이니까 그쵸? 비치가 예. 많죠. 예.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그 애들 우리의 방학 때는 거의 주말마다 비치를 갔었던 것 같아요. 거의 예. 주말마다. 그렇게 자주는 못 가봤는데. 아 저희는 워낙 또 저희랑 저는 또 예. 물놀이를 좋아해서. 근데 물이 예. 주변에 네. 물놀이 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안 깊고 그죠? 좀 깨끗하고요. 가깝고. 사실 아 이게 깨끗한 게 기준이 참 애매한데 예. 물 자체는 깨끗하죠. 예. 그래서 그 블루 플래그 상도 받고. 그쵸? 파이널이 바뀌는 뭐 저기 포트스탠이나 받았는데 물은 깨끗한데 그 막상 수영을 가보면 예.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예. 옆에 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속에서 예, 예. 제가 수영을 하는데 같이 개도 수영을 하고 있어서 옆에서 저기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에 캐나다 와서. 예. 지금은 예. 익숙해요. 지금은 아. 저나 개나 같이 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이게 소금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네. 개를 그냥 개도 놀고 예. 뭐 오리나 거위나 워낙 친숙한 동물이잖아요. 저기서는 예. 여기서는 같이 놀고 그래서 뭐. 저는 지금은 통달을 했는데 예. 처음에는 제일 아예 모를 때는 참 마냥 좋게 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 이거 좀 찝찝한데 그러다가 예. 지금 포기하고 그냥 워낙 저희가 좋아서 같이 놀긴 노는데 예. 속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프라이빗 비치를 많이 가봤는데 아 그럼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일단 편의시설은 없어요. 뭐 식당이라든지 네. 그런 건 없는데 네. 언제 가느냐에 따라서 너무 조용하고 아 예 저는 좀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막 몰릴 시간 빼고 좀 이렇게 평일에 남들 네. 다 직장에 있을 시간에 아 역시 그렇게 다녀오면 집에서 일하시는 분의 위험인가? 네 그때 뭐 주차하기도 좋고요. 그럴 때 가면요 참 일단 뭐 조용하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뭐 근데 프라이빗 비치가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주변에 네. 굉장히 많아요. 뭐 나중에 네. 뭐 해변 특집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집으로 밀려나네요. 예, 저는 그 좀 포트 스탠리나 네. 많이들 찾는 네. 그런 해변보다는 네. 좀 덜 알려진 아니 덜 알려졌다기보다도 네. 사람들이 좀 덜 찾는 그런 네. 그런 곳을 조금 더 선호해요 저는. 네. 근데 애들 놀기에는 좀 북적북적하고 이런 분위기가 좋을 수 있겠죠. 예, 네, 그 사람마다 애들이나? 다르겠죠. 뭐 그래서 뭐 몇 시간 책 좀 보고 오고 뭐 그러려면 전형적인 그 비치에서 그늘 딱 비치 파라솔 펴놓고 예. 앉아서 책 네. 보시는. 근데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 근데 여기 진짜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 저는 노느라 바쁜데 많이들 그렇게. 그럼 이제 노인분들이 네. 예, 뭐 의자 가져와서 아니면 뭐 그 수건이나 이런 수건 깔아놓고 맞아요. 너무 편하게. 와 독서 인구가 참 많죠, 진짜 캐나다는. 저 깜짝 놀랐는데 참. 참 되게 보기 좋아요.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네. 여기는 그 글자 크게 키운 책들도 많고요. 그냥 책들을 많이 본다는 거. 근데 제가 책에 관련된 일을 해서 그런지 책을 네. 이 독서하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카페나 네. 해변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뭐 버스 안에서 아니면 정거장에서 앉아 있으면서 책 보는 그런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캐나다 와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진짜 여기는 책을 정말 많이 보는구나. 네. 특히 저는 재밌었던 게 토론토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다들 책을 보더라고요. 진짜 책을. 네. 그래서 처음에 참 와, 신선하고 좋았는데 왜냐면 한국은 지하철 타면 다 핸드폰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다 책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선진국인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지하철에 핸드폰이 안 터지는. 아. 저도 그래서 핸드폰을 못 안 했죠. 핸드폰이 안 터져서. 아직도 안 터질까요? 네. 아. 아직도 안 터지더라고요. 지금은 네. 어느 역 구간마다 와이파이는 돼요. 네. 그런 구간이 몇 개 있고 아직까지는 안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한국의 선진국이구나. 네. 그리고 한국에서 지하철에서 다 휴대폰 보시는 분들 휴대폰으로 책을 보신다고 생각을 그렇게 한번 아, 그런가요? 믿고 싶어요, 그렇게. 정말 아. 그 아. 교양이나 그 문화적 수준이 아. 저도 예. 저도 한국인이고 네. 예. 하지만 실제는 게임 실상은 게임이죠. 아 여기 이 여름이 저는 뭐 캐나다 하면 눈 오는 풍경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데 네. 일단 캐나다에는 여름이 확실히 있고요. 더워요. 덥기까지 해요. 그쵸. 어떨 때는 한국보다 덥기도 하고요. 좀 덜 습한 건 좋은 것 같아요. 습한 건 좀 없는 것 같은데. 와, 근데 저는 런던은 의외로 습하던데요? 토론토에 있을 때는 네. 정말 캐나다가 정말 습하지 않구나라고 느꼈는데 예. 요 며칠, 저 요즘에 요 며칠은 아, 여기도 좀 아, 습하네. 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물론 이제 한국보다는 덜하기 당연히 덜할 것 같, 덜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여기 적응이 돼서 그런지 건조한 날씨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조금만 습기가 있어도 아, 습한데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확실히 한국에서 갓 오신 분들은 하나도 안 습하죠. 건조하다고 너무 좋다고. 네, 저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직모라서 좀 모르겠는데 머리가 곱슬머리이신 분들은 이 습기를 너무 싫어하셔서 이 캐나다 여름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그게 좋죠. 건조한 여름이. 햇빛이 따뜻하지만 건조한 건 좋은데 자외선이 너무 세서 그렇죠. 저도 선크림 필수죠. 언제부터인가 막 피부에 뭐 검버섯 같은 것도 생기고 좀 우리 관리를 안 하거든요. 전혀 뭐 바르는 것도 싫어하고 모자도 안 쓰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관리를 안 해주면 큰일 날 정도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아. 거울 보니까 막 얼굴에 뭐가 나 있고 아, 그럼요. 관리는 하셔야죠. 예, 그래서 확실히 자외선은 센 것 같아요. 여기가 예, 맞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보통 선크림 그 자외선 지수인가요? 그거 한 20, 40 뭐 이 정도만 봤다가 제가 여기서 뭐 마트 가니까 80, 100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저는 예. 도대체 이런 걸 쓰나 사람들이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런 걸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써도 그냥 대충 바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엄청 떡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떡칠하고 또 수시로 발라줘야 되고 되게 찝찝하거든요. 그러면 아 근데 제가 되게 싫어해요 그런 걸. 근데 그렇게 하고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니 안 해도 되나 이미 이미 너무 아니죠.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되면 예 뭐 근데 아까 그 프라이빗 비치 네 사람들 많이 안 가신다고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뭐 몇 군데 소개해 주실 만한 곳 있으신가요? 저는 제 아내가 좀 많이 알아요. 저는 이제 목적지를 지정해 주면서 이제 운전을 하는. 아, 그 모든 어떤 예약이나 스케줄은 예. 아내분께서 짜시고. 예, 그렇죠. 예. 아내분께서 여기로 가 그러면 이제 가시는. 제가 해변 특집에 아마. 네. 많이 공부를 해와야 될 것 같아요. 아, 배워와서. 아, 네. 예, 근데. 이때까지 가보신 곳 중에 뭐 아시는 곳? 이름이 뭐, 포트 어쩌저쩌고도 많고. 네. 네. 일단 포트죠. 예. 근데, 저희가 지금 해변에만 지금 집중할 수가 없는 게, 큰일입니다. 다음 네. 주에 네. 방학이에요, 애들. 네. 이게 방학이면 네. 이제 방학이 또 굉장히 덥고 긴데 네. 애들 방학이 이제 9월 초까지죠? 예, 여기는 뭐 두 달 넘어가죠, 일단. 예, 이제 깜짝 놀랬죠. 방학이 이제 저희 학창 시절에는 엄청 좋았잖아요. 그냥 하는 거 없이도 학교 안 간다는 그 자체가. 예. 근데 여기는 애들이 학교 가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 그런가요? 저희 아이는 방학하니까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 학교 와서 친구들하고 놀다 오는 뭐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이 방학 때면 같이 늘 부대껴 놀던 친구하고 몇 달 동안 못 본다는 이게 허탈함이 꽤 큰 것 같더라고요. 아, 저희 집 애들은 정말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혹시 물어보셨어요? 네,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그렇구나. 주말에도 네. 이제 한 이틀 학교 못 가는 걸 굉장히 아쉬워요, 애들이. 와, 정말요? 근데 아마 뭐 고학년이 되면 좀 바뀌겠지만 학교를 가고 싶어서요. 재밌잖아요, 학교 가면 뭐. 아니, 와, 문화 충격이네요. 저희는 학교 가는 거를, 아니, 물론 학교에서 노는 건 좋아해요. 친구들 네. 만나고 그렇긴 좋아하는데, 그래도 일단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아, 와, 학교를 가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 있다니.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막 짓궂게 장난을 치는 그, 뭐 그룹들이 있대요. 근데 그 그룹끼리 지네들끼리 뭔가를 장기 프로젝트를 뭔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그런 거 계속 친구들하고 무슨 계획도 짜고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모험 프로젝트 같은 것도 지네들끼리 뭐 하는 게 있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이제 주말이나 이제 방학이 되면 그걸 못 하니까 안타깝네요. 저희가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방학이 최고 아니었나요, 저희 때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최고였다가 중학교 때는 뭐 그냥 기억이 잘 안 나고 고등학교 때는 뭐 방학이 있으나 마나 똑같으니까. 그렇죠? 뭐 방학 때도 학교를 가니까 별로 어떤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일단 방학을 좋아해요. 일단 기다려요. 아, 학교를 안 가니까. 일단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잖아요. 예, 예. 학교를 안 간다는 자체로 좋아하다가 방학 때 스케줄을 엄마가 들이밀면 그때부터 예. 방학을 또 싫어하게 되죠. 여기는 이제 여름에 방학이 기니까 예. 두 달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아이들 캠프를 많이 가잖아요. 예. 그럼 이제 엄마들은 아이들 캠프 스케줄을 방학이 훨씬 되게 훨씬 전부터 짜죠. 예. 몰래. 그래서 저희 아이는 뭐 캠프를 막상 가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단 왜냐면 여기는 캠프가 워낙 잘 돼 있고, 네. 뭐 재밌는 캠프들이 많잖아요. 놀러 가는 일단, 거죠. 예,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면 또 놀아주고 거기서. 네. 그러니까 가면 엄청 좋아하는데 그. 가기 전에는 좀 귀찮아하듯 방학인데 왜 가야 되냐 방학은 집에서 노는 거 아니냐 예. 왜 방학인데 학교만 안 가지 이거 뭐 그럼 학교 가는 거랑 뭐 다를 게 뭐냐 이런 항의를 좀 하거든요. 똑같죠. 매일 가야 된다는 거 뭐.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받침 이응이 하나 더 붙는 차이지만 캠핑하고 캠프하고는 이제 하늘과 땅 차이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잘 몰랐는데 여기서는 이제 캠프라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뭐 보통 학원에 많이 가죠, 방학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네. 성당, 교회 이런 데서 아~ 여름 캠프 이런 거, 아, 그런 게 성경 있었죠. 캠프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딱 네. 그런 캠프밖에 없었고 네, 또 뭐 그거밖에 못 봤던 거예요, 저도. 요즘 아마 많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뭐 워낙 극성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캠프가 이제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종류가 굉장히 네. 많아요. 애들 네. 적성에 맞춰서 보낼 수가 있어요. 저희 애는 이제 과학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 엔지니어링 캠프도 있고 뭐 초등학생들을 위한 그런 과학... 런던에서 하는 런던에서 예, 그 대학교에서 하는 예, 저 게 그게 되게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인기가 많아서 오픈하자면 바로 신청을 그쵸? 하지 예. 않으면은 할 창가 수 없는 한국 유학생 그 어머니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죠. 많다고 해서 이게 뭐 너무 좋아요. 스포츠 캠프 뭐 이제 좀 종교적으로 좀 넘어가 보면 뭐 교회 캠프, 성당 캠프도 있고요. 네. 말씀드린 과학 캠프 비롯해서 뭐 예체능 쪽으로 뭐 그렇죠. 예능 드라마 예. 캠프도 있고요. 그럼요. 너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자기 애들 적성이나 취향에 맞춰서 골라서 보낼 수 있고 물론 빨리만 등록을 한다면요. 그렇죠. 보통 여름에 하는 거를 1, 2월 예. 늦으면 3월 정도에 오픈하자마자 예. 인기 있는 것들은 오픈하자마자 거의 뭐 바로 닫히죠. 예. 그리고 한국 캠프도 있잖아요, 또. 한국 캠프. 아, 예. 한국어 캠프 이런 거요? 한국어 캠프에서 아, 예. 교회에서 하는 캠프도 있지만 한국 분들이 이제 2세들이나 그렇죠. 여기서는 워낙 또 아이들이 영어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한국말을 예. 그만큼 또 잊어버리기도 하니까. 예. 저희 애들은 작년에 두 군데 다 보내봤거든요. 이제 런던에서요? 어디? 예, 여기 런던에서 그 일단 영어로 진행하는 그 캠프는 워낙 주변에 많으니까요. 네. 거기도 보내봤고 아, 또 근처 네. 교회 아, 성당이 아 성당에서 한국 분이 하시는 캠프, 한국어 캠프요? 예, 보내봤는데. 네. 거기도 이제 한국어로만 이제 모든 걸 진행하는 아.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럼 거긴 일단 한국 일단 식단도 오겠죠? 한식으로 아, 해주고 너무 도시락 안 싸가고 거기서 예, 제공되는데 한식으로 너무 괜찮더라고요. 아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한국어들을 이제 또 잘 하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영어 캠프에서는 영어로 막 어울리다가 한국어 캠프 가서는 또 이제 한국 애들하고 어울리고. 아 그럼 그 한국어 캠프는 주로 유학생들보다는 여기 2세나 아니면 예, 예. 그런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겠네요. 그렇죠. 근데 2세들 중에서 이제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애들이 또 많죠. 80-90%니까 예. 이제 그 애들한테 그나마 몇 번씩 가서 한국어에 좀 노출도 좀 시켜보려고 하겠지만 그런다고 뭐 한국어가 느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죠. 한국어가 그렇다고 갑작스레 늘지는 않겠죠. 예. 하지만 근데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예.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애도 그렇고 뭐 라이너스님 따님도 거의 2세나 다름없잖아요. 근데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네. 이 한국인 부모가 네. 갖고 있는 입장이라든지 자기의 그 비전이라든지 네. 그 방침이 네. 많이 달라요. 뭐 이제 사람마다 그럼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뭐 여기서 태어났고 네. 여기서 살아갈 텐데 네. 한국어가 뭐에 필요한가에 의문을 갖고서. 아. 여기서 직장 다니면서 여기서 학교 다니고 네, 여기서 맞아요. 가정 꾸리고 살 텐데 분도 많이 봤어요 저도 오히려 한국어를 태어나자마자 노출을 시켜서 가르치면 나중에 영어 배우는데 더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일부러 안 가르치시는 분들도 아, 계시고 맞아요 그런 건 많이 저희랑 그런 분들 좀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입장인데 와 이거는 한번 어떤 특집으로 예 이건 되게 해볼 만한 되게 중요한 재밌는 중요한 주제 같아요. 저는 이거는 근데 뭐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볼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저는 양쪽 입장을 다 이해를 하긴 해요. 아, 이게 이해는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워낙 그 한국어는 일단 뭐 한국인 이민자의 2세로 태어난 이상 네. 뭐 초이스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 와 그럼 뭐 단순히 그 2세들이 한국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네 부모로서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럼요. 게 그럼요 그게 가장 큰 스펙이거든요. 워낙 한국에서는 스펙 쌓는 네 그 외국어를 하나라도 더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게 자격증 몇 개 더 받는 것보다도 더 크게 더 큰 스펙이 될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뭐 거창하게 넌 한국인의 뿌리를 뭐 안고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한국어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제가 영어를 잘 못해도 된다는 그런 점점도 있고요. 애들이 한국어를 잘하면요. 굳이 부모까지 소통을 위해서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는. 아, 그렇죠. 아 근데 좀 보기가 그래요. 저는 그 여기서 뭐 아니 제가 다른 분들한테 뭐 옳다 그르다 뭐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네. 근데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네. 일단 애들은 부모가 한국어를 하고 네. 뭐 애들은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영어밖에 못하는 상황이어도 부모가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알아는 들어요. 그렇죠. 말을 못할 뿐이지. 네. 그래서 부모가 애들한테는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애들은 영어로 답을 하고 이게 네. 굉장히 그쪽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소통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근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부모들은 예. 아이들의 영어 대답을 잘 이해하나요? 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감안을 해서 애들이 이제 부모랑 얘기할 때는 못하는 한국어를 섞어서 하기도 하고 말을 천천히 하기도 하고 좀 느리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들의 한국어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죠? 그 아까 퀘벡 얘기가 나왔지만 네. 그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특히 어린 나이에 네. 이계국어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사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언어적으로 발달이 된 아이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그 의지가 있는지 부모한테. 아 그래서 보누님은 아이들이 이계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저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그게 가장 큰 플러스이고 또 아이들이 잘 따라주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문화생활을 할 때 네. 저희 집 애들은 책을 워낙 좋아하는데 네. 이게 뭐 한국어로 된 책도 술술 읽고 네. 영어로 된 책도 읽고 네. 한국 만화책도 보고 네. 예를 들면 한국 예능 프로그램 뭐 무도 이런 걸 같이 보면서도 네. 거기서 나온 거 다 연예인들 또 그런 프로에 나오면 또 말이 엄청 또 빠르잖아요. 그걸 다 알아듣고 또 영어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또 다 알아듣고 하다못해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 네. 그때 되면 뭐 지금보다는 취업 난이 굉장히 심해지겠지만 인공지능도 많이 발달할 것이고 근데 단순 일자리는 뭐 근데 그러다가 뺏기죠. 보면 정말 할 게 없으면 최소한도 정말 한국에 나가서 뭐 영어 교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한국어를 잘 하니까요. 아. 뭐 통역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남들보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선택의 기회가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 아 그걸 위해 한국어 교육은 예. 꼭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들이 어쨌든 검은 머리를 갖고 태어난 이상 네.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어쨌든 캐나다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평생 네.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도 이 한국인의 핏줄을 안고 태어난 이상은 어쨌든 뭐 겉보기에는 뭐 한국인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지 않겠어요? 아, 저는 저도 사실 그 문제 이거는 좀 특집이 아니 오늘 주제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저도 사실 그 문제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지금도 사실은 뭐 명확한 저의 그건 없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아빠가 경상도 출신이고 아이가 어릴 때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네. 그럼 아이는 서울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어릴 때는 가족과 지내니까 경상도 사투리가 익숙하다가 네. 학교를 다니면 친구들과 어울리니까 서울말이 익숙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얘는 사투리는 점점점 잊어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그 아이가 한 어른쯤 되면 그 아이는 완벽하게 서울말을 구사하죠. 예. 그리고 사투리는 들을 순 있지만 하면 어색하고 네. 그런데 이제 부모는 그 또 경상도만의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어떤 지방의 그런 자기들만의 또 특별한 독특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투리에서 사투리만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들도 있고. 예.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부모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쓰는데 아이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한국어를 그렇게 하는 게 그 아이들한테 너도 사투리를 잘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그렇죠. 거기서 되게 저희 아이는 아직은 이제 저희는 집에서는 한국말만 쓰기로 했고 예. 저희 아이도 가끔 영어를 쓰지만 말은 저희 생각에는 저 또래보다는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예. 이제는 아니지만 어릴 때 왔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 저는 거기에서 이제 약간 위안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주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이 정도면 뭐 이대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지내고 있는데 예. 그 되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받아들이는 애들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의 의지이고 그렇죠 저희는 뭐 제 아내랑 저는 생각이 뭐 일치했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는 네. 그런 게 아주 확고히 굳어져 있던 상황이라서 뭐 마찰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의 의지랑 그거를 따라주는 애들 네. 애들이 그거를 뭐 잘 따라주거나 나중에 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거는 이제 아이들에 맞춰야겠죠 근데 왜냐하면 저도 그게 느끼는 게 아이들이 예. 제가 이건 되게 좀 약간 진지한 문제인데 저희 아이가 학교를 가면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그 비주류 인종이잖아요. 예. 아직은 한국인이고 뭐 아시안이고 이래서 근데 일단 학교에선 캐네디언이잖아요. 아이들이 예. 예. 그래서 본인도 되게 캐네디언이 되고 싶어하는 나도 캐네디언 무리에 속하고 싶다 하는 그런 예, 예. 어떤 열망 같은 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서 아직은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그거는 너는 꼭 그렇게 뭐 꼭 그런 거 이렇게 좌지우지 될 필요 없이 너는 한국인이기도 하지만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캐네디언이기도 하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아이 때에는 좀 예. 내가 이렇게 주류 비주류 이런 구분은 없지만 예. 나는 왜 다른 아이가 좀 다르지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괴감까지는 아니면 열등감 이런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예.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영어 왜냐하면 학교에서 일단 영어를 쓰기도 하지만 예. 영어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예.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뭐 학교에서는 한국어 쓸 일이 없으니까 없죠. 예, 근데 뭐... 학교에 또 한국인이 있으면 있어도 안 쓰더라고요. 한국 아이들끼리는 예. 안 쓰는 게 맞고요. 학교에서는 근데 저희는 지금 뭐 라이너스님과 저희 집 애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그렇지만 어떻게 저희 이제 애들 다니는 학교는 특히 이 동네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제 백인들이 그 분포가 많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저쪽 북쪽이나 네. 이런 큰 학교들 보면 얘기 듣기로는 뭐 한국인, 중국인 엄청 많다고 해서 네. 이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을 만큼 아, 예. 인종의 다양성 때문에 그런 걸 굳이 느낄 필요가 예, 없는 다양성도 다양성이지만 오히려 뭐 백인을 압도할 정도의 그런 뭐 중국인 인구가 그렇죠? 많다고 맞아요. 맞아. 북쪽은 특히 또 이제 한국 그 교포들 많이 또 사는 동네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이제 저희 동네만 좀 특출난 것 같다. 그러면 좀 학교도 작고 좀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런 거 참 좋거든요. 일단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좀 학교도 커야 될 것 같고, 좀 북적북적거리면서, 좀 그런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초등학교 다닐 때는 큰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에서, 네. 그래도 이제 교사나, 이제 좀 애들이 케어를 확실히 받고 있고 또 누구 하나 이제 소홀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애들 다니는 학교의 경우는 교장 선생이 거의 전교생을 다 아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서로 서로 뭐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다 친하고. 네, 그게 다른 학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교장이 전교생을 다 아는. 근데 그렇다고 분교는 아니잖아요. 그런 아니, 규모는 그렇죠. 아니지만 규모가 아주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예, 학교가. 그런데도 이 가족적인 분위기, 그 학부형들의 그 학교에서 뭐 이제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네, 뭐 참여하고, 네, 이제 이런 게 열의가 굉장한 것 같아요. 다른 타학교에 비해서는.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네. 네, 물론 어른들은 이제 그걸 이해하고 서로 배려를 하긴 하는데 네. 아이들 사이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재밌던 게 아이가 학교를 가면 지금은 모르게 지금 다니면 모르니까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학교 가면 제일 첫 순서가 오케나다잖아요. 아, 그랬어. 예. 일단 오케나다 노래하고 네. 모든 일정이 시작되죠. 예예. 예. 그게 참.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제 물론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진짜 키네디언으로 뭉치려는 예. 좀 약간 그런 주류에 같이 이렇게 섞이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저는 그 얘기가 나와서 한 뭐 잠깐 옆길로 잠깐 세 보자면 네. 저는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민 온 지 한 뭐 1, 2년 됐었나? 네.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이스쿨이었죠. 하이스쿨 뭐 10학년 뭐 네. 그랬을 때인데요. 네. 어릴 때였어요. 근데 아침에 전 이제 학교 도서관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오케나다가 나와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어나야 돼요? 아 일어나야죠. 오케나다 나오면? 예, 무조건. 전두환 정부 옛날에 때 저는 어릴 때 저희 했던 것처럼 놀이터에서 놀다가 5시 되면 네. 노래 나오잖아요. 그랬잖아요. 국기 대한 경례하고 예. 놀다가 저도 멈춰서 예.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스탑하고 국기 대한 경례하고 의외로 여기서 철저히 하더라고요. 그런 근데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아. 구석진데 네. 앉아서 그냥 책을 보고 있었고 그럼 도서관에서 그런 노래가 나왔어요? 뭐 학교 군에 아 학교 도서관에서 나오니까 아 예. 근데 저는 구석 자리에 그냥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네. 나와서 네. 저는 안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사서가 와서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 정말 안 일어나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제가 시민권을 받기 전이고 네. 엄밀히 아, 시민도 아니고 나는 아직 캐나디언이 아니다. 나 한국 사람이다. 그냥 난 캐나다 사람이 아니고 반항기가 있어서 그런 사서가 나이죠? 일어나라고 하는데. 나이죠? 안 일어나고 버틴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됐나요? 그러다 결국 일어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뭐, 온 지 뭐 얼마 안 돼서 영어도 안 되고, 뭐 아하. 이런 걸로, 뭐, 학교에서 문제 일으킬 일 없잖아요. 그냥 네. 뭐 잠깐 일어나면 되는 거고. 네. 한국에 있을 때 늘 해봤던 건데, 뭐. 네. 뭐, 해서, 뭐, 그랬던 적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런데, 캐나다 학창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으니까요. 아. 네, 얘기를 하기로 하고 다시 캐나다의 아 런던의 여름으로 넘어와서 거의 이제 아, 마무리 지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아 런던 잠깐만요. 아니요 지금 짓겠다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여름 얘기 반도 못했는데 아, 그러니까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죠. 다시 우리 그냥 여름을 다음으로 하고 한국어 교육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저는 아, 그래요? 할 얘기 그럼 많아요. 다음 특집에 한국어 얘기를 한번 하죠. 아 예, 다음 특집으로 하고요. 네. 뭐 런던의 여름 얘기 런던의 여름 얘기 해보자면 예, 해보죠. 이번 주말에 네. 다운타운 빅토리아 공원에서 네. 아 푸드 페스티벌? 푸드 페스티벌도 하고 네. 뭐 거의 매주 이벤트가 많죠. 하는 건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가면서 하는 분위기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페스티벌을 한다고 가면 예. 똑같아요. 똑같은 거 팔고. 예, 네, 그 포장마차 이런 거. 라이브 음악 있고. 팔고, 예. 앞에 이제 무대에서 뭐 예. 컨트리 가수들 노래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 노래하고. 팔 것들 몇 개 갖다 놓고. 네. 팔 것 갖다 놓고 또 뭐 예. 여기서 그림도 그리고 뭐 팔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런던 여름 풍경인 것 같아요. 전형적인. 런던 여름이 어떤 모습인가. 딱 이제 다운타운 빅토리아 공원만 보면 여름이 되면 벌써 축제가 연일 벌어지고 뭐 아 근데 빅토리아 공원 빅토리아 파크 말고 그 런던 뮤지엄 밑에도 파크가 하나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이름이 뭐죠? 거기는 해리스. 아 거기서도 많이 하죠. 거기서도 많이 하죠. 네. 거기서는 저는 이제 그 기억 나는데 그 기구 막 뛰어올리는 아 해리스 파크에서 많이 하는 거. 예, 그거는 무서워서 아직 못 타봤는데. 아, 그거 예, 한 번 타는데 150불? 정도 하는데. 예, 그거 볼만할 것 같긴 해요. 런던 어디까지 나갔다 오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높이 올라가서 다 런던 아... 시내 보이고 아, 너무 무서울 것 같아서 저는. 그거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 캐나다 왔을 때 예. 저희 아이가 이제 킨더가든을 다닐 때였는데 예. 유치원 다니는데 선생님이 나 이번 주말에 하데어 벌룬 타러 간다? 이렇게 애들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예. 그 애가 와서 선생님이 이거 타러 간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예. 내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사진을 보여줬더니 예. 와 정말 재밌겠다. 나도 타고 싶다. 예. 그래서 그래? 그러고 알아봤는데 150불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예. 그때만 해도 오자마자였기 때문에 예. 당연히 오면은 청문회는 오면 경제적인 압박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때는 아무래도 돈을 까먹고 있던 상황이라 뭐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아 너 비싸다 그래서 못하게 다음에 좀 여유 있으면 타자 예. 근데 유치원생이 그거가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그쵸. 그냥 비싸다 그러면 왜 돈 없어 이런 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돈이 없어 그러면 아 우리는 돈이 없구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아닌데 네 그게 아닌데 많은데.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하데어 볼륨 타고 가다가,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불이 붙어서, 풍선에 불이 붙어가지고, 네. 훨훨 풍선이 확 타오르면서 떨어지는 그런 네. 게 인터넷에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보여줬더니, 그다음부터 무서워서 안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핫 에어 볼륨. 라이드로 시작했다가 스카이다이빙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아, 네. 그것 때문에 제가 관심이 많이 가고 기억이 계속 여름 되면 런던의 네. 여름의 흔한 풍경 중에 하나가 하늘 보면 그런 거 많이 떠 있는 거 에어볼룬 많이 떠 있고 네. 그루폰에도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싸게 있는 네. 것도 있고 여름 되면 회사에서는 네. 어때요? 그 휴가 얻어서 다들 어디 가요? 아, 보통 여기는 이제 아, 휴가 얘기만 해도 사실 그건 회사 시스템 얘기만 해도 큰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한 1-2주는 그냥 기본으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해외로 많이 가죠. 그렇죠. 여기는 땅은 굉장히 넓고 어떻게 보면 가볼 데는 많긴 해요. 근데 네. 이동 거리가 너무 먼 것도 있고 네. 그리고 해외 리조트들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동남아 여행 가는 건 아니면 뭐 괌 여행 가는 게 그렇게 요즘에는 많이 대중화가 됐잖아요. 싸고요. 예, 네, 싸고. 예. 그 여기도 이제 뭐 외국 그런 어떤 어디죠? 갑자기 아 쿠바나 뭐 그렇죠, 바하마 이런 데로 가는 예. 그 캐리비안 그쪽 해안으로 가는 그런 데가 가격이 비싸지 않잖아요, 많이. 예. 그래서 그런 데를 많이 가더라고요. 오히려 왜냐면 국내 여행하는 거나 거기 가는 그게 가는 게 더 싸니까 예. 그런 데를 많이 길게 내서 많이들 갔다 오고 뭐 아니면 플로리다 뭐 이런 데도 많이 가고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캠핑들 많이 사랑하고 예, 캠핑카 있는 집 또 아, 차 뒤에 보트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저도 그 보트가 로망인데 예. 보통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인들 많이 산다. 한국인들도 처음에 이민 오면 예. 그게 일단 멋있잖아요. 보트 끌고 다니는 게. 예. 그래서 많이 샀다가 그냥 결국에는 썩히다가 다시 팔거나 아니면 그냥 고철로 내놓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예. 저도 한때는 그게 로망이었죠. 저는 보트보다는 항해하는 그 요트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돈이 많아야 살 수 있는 그런 게 로망인데 그냥 요트로 항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능력이 되면 요트 몰아주는 사람 있고 아 요트 몰아주는 사람 있고 그냥 요트에서 밥 해주는 사람 있고 아, 뭐 아 크루즈 크루즈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형 요트 타고서 아 뭐 이제 그 정도 로망은 있습니다만 아, 네 그럼 네. 뭐 캐나다에서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그 보트 끌고 다니고 네 캠핑 정말 흔하죠 네. 많이 흔하죠 정말 캠핑카. 뭐 버스 한 대만한 캠핑카가 있는데 예 실제로 버스를 끌고 가죠 예 완전히 버스를 끌고 가는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정말 뭐 너무 타보고 싶고 아 그건 진짜 몰고 다니고 싶진 않아요 그냥 손님이 돼서 다른 사람이 몰아주는 캠핑카에 타고 다니고 싶긴 해요 아 버스를 어떻게 몰고서 아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그 저희는 캠핑을 많이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몇 번 가봤는데 네. 이제 처음에 캐나다 왔을 때 주변에 캠핑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 있어서 네. 어, 캐나다는 캠핑이가 정말 좋아 네. 공원 가면 전기도 다 되고 샤워 네. 시설도 있고 뭐 시설 되게 잘 돼 있어서 하나도 걱정할 필요도 있고 뭐 힘들지도 않고 고생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일단 캠핑을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갈 때 일단 검색을 했더니 전기가 들어오는 곳과 들어오지 않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파크마다 어디는 들어오는 곳이 있고, 어디는 아예 전기가 없는 곳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는 그, 알곤킨 공원으로 예약을 했었는데, 예. 전기가 있는 대로 무조건 했죠. 예. 그러면 편하잖아요. 그쵸. 집에 있는 거 전기로 하는 거 다 들고 가서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때 이제 차가 미니밴인데, 예. 텐트도 안 샀어요. 차에서 자면 되지. 친구 3명인데 예. 그 의자 다 접으면 미니밴이니까 뒤에 공간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잤는데 갔는데 다 텐트가 없고 다 캠핑카인 거예요. 예. 다 큰 캠핑카. 예. 그리고 우리는 미니밴에 텐트도 없이 왔는데 그래서 와 이거 말이랑 다른데? 왜냐하면 저 말로 듣기는 야 텐트 하나 들고 가면 돼. 뭐 이랬거든요. 근데 텐트가 안 보이고 예. 다 전기 그 큰 진짜 캠핑 트럭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와서 거기서 다 막 자고 거기서 요리 해먹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뭐야 말이 다르잖아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곳 그 캠핑 트럭이나 이런 차들은 대부분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예. 전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안에 뭐 냉장고도 있고 뭐 조리시설도 있고 아니면 뭐 라이트도 있고 이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들이 전기 있는 곳을 많이 가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전기 없는 곳은 텐트를 치는 분들이 많이 가고, 예. 전기 있는 곳은 그런 차들이 많이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차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예약을 했던 거죠, 결국에. 아, 예.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제 캠핑 하면서, 그리고 뭐, 저희 같이 막 즐기지 않는, 뭐, 저는 근데 캠핑을 되게 좋아해요. 한두 번씩 가는 사람 입장에서 의무적으로 갈 때마다 조금씩 뭐 배우게 될 것 같고 노하우가 좀 쌓일 것 같고 예, 캠핑은 갈 때마다 노하우가 쌓이죠 진짜 예. 그래서 캠핑에 대한 얘기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다음에 저희 한번 해야죠 저희 네. 한 번씩 다녀와서 네. 런던에 여름 하면 또 이제 한국 계신 분들이 외국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시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망이죠. 외국 나가서 살면 나도 해보고 싶다고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뒷마당에서 네. 고기 구워 먹는 바베큐 거. 하는 거. 여기 여름이면 뭐 매일같이 벌어지는 풍경인데 일단 동네 들어오면 냄새부터 다르죠. 예. 아유 뭐 그쵸, 옆집에서 뭐 먹는지 다 알 수 예. 있고요. 아, 오늘도 바베큐 하는구나. 오늘 저 집에서 바베큐 하는구나. 재밌어요 하면 재밌고, 뭐, 이거저거 뭐, 애들도 좋아하고요. 네. 좋은데, 네. 뭐, 심한 경우, 네. 어떤 집들은 겨울에도 추워 죽겠는데 밖에 나가서 더 먹는 집도 있고요. 네, 맞아요. 저도. 밖에 눈 오는데. 네. 왜냐면은 뭐, 고기야, 밖에서 굽는 게 훨씬 맛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근데 저희는 이제 뒷마당에서 그렇게 구워 먹다가, 이제 그릴, 이제 주방용 네. 그릴을 사서. 주방용 그릴이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그릴 아 네. 집에서요 집 안에서 네. 키친에서 부엌에서 그런 게 있어서 네 잘 구워지고 편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 그릴 예 안 쓰게 되는 거죠 밖에 나가서는 이제 거의 이제 애물단지처럼 아 그래서 아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안에서 구워 먹는 게 편하긴 하고 빠르고 뭐 맛이 덜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아 그런가요 아니 있는 것 좀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뭐 딱 한 번 썼나. 아. 예, 올해는 좀 자주 뒷마당에서 좀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러다 보면. 좀 불러주세요. 예, 저희 뭐. 한 15초 거리에 있으니까요. 예, 서로. 같이. 파티 또 뭐 자주 하면서. 예, 네, 저도. 저희는 이제 캐나다 왔을 때 토론토에 친척분들이 많아서 친척분들이 많으니까 예. 일주일에 한 집에서만 해도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예.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처음 왔으니까 예. 또 처음 오면은 시켜요. 예. 너도 배워야지 이러면서 예. 그래서 혹독하게 그 숯들과 그 연기와 그리고 주로 굽는 담당을 한동안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전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뭐 바비큐도 가스 그릴도 있고 이제 그 차콜로 하는 예. 그릴이 있고 전기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차콜로 하는 게 맛있죠? 맛은 당연히. 예. 근데 일은 배로 힘들죠. 정리도 힘들고. 일단 예. 런던의 여름은 남자들한테 아주 고된 시즌이죠. 전 좋아요. 전 튀는 것도 예. 남자들이 다 하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좀 좋아요. 그게 되게 저는 재밌어요. 그게. 예, 저도요. 뭐. 일단 뭐, 제가 주로 먹으니까요. 네. 아, 그쵸. 즐겁게 구워야죠. 네. 저도 굽는 거 배울 때 그랬어요. 예. 좋은 건 여기서 먹고, 예. 안 좋은 건 저쪽에 갖다 주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굽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아, 이거 뭐, 먹는 특집, 캐나다, 런던에서, 먹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런 거 언제 한번 또 특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뒷마당에서 고기 구우면서 공개 방송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아 야외 녹화. 네. 예. 재밌겠네요. 불소리 막 담고. 예. 그런 거 뭐 재밌을 것 같고요. 사실 여름 특집이 얘기가 지금 훨씬 많은데 계속 할까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뭐 편집해서 2부로 나눠도 되죠? 이번에도 아 그럴까요? 또 어떤 얘기가 남았나요? 지금 지금 생각보다 런던의 여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런던이니까 좀 런던에 특화해서 예. 물론 캐나다의 여름이 비슷하지만 예. 런던에 뭐 어디 갈 만한 곳이나 여름에 예예 아 좋죠 뭐 아까 말했던 캠프들이나 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예. 일단 저희는 비치를 좋아하니까 예. 작년에도 주말마다 거의 비치를 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비치에 대한 정보가 좀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만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런던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아까 뭐 프라이빗 비치를 많이 가신다고 하지만 저희는 거의 그냥 진짜 오픈된 그런 데 많이 가봤는데 예. 일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곳이 그랜드벤이죠. 네. 그랜드벤은 저는 처음 갔을 때 와 한국이다 이런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예, 비슷해요. 예, 사람들이 보통 해운대랑 비슷하다 뭐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예. 저는 오히려 뭐 강릉 뭐 경포대 이런 느낌 예. 동해바다랑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해운대는 아 일단 사람은 많아요. 사람이 많은 건 해운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예. 거기 가면 사람이 진짜 캐나다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걸 저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예. 엄청 붐비고, 주차하는 데만 해도 주차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되게 막 오래 기다리고 헤매고 그랬던, 진짜 캐네다에서 거의 그런 경험을 별 못 해봤는데 거기선 그랬던 것 같고. 근데 가면은 일단 앞이 탁 트여 있잖아요. 여기는 예. 모든 비치가 다 앞이 뻥 뚫려 있죠. 네. 그래서 한국은 동해가 그렇잖아요. 한국은 동해 바다로 가면 네. 뻥 뚫려 있고, 남해들은 남해 쪽으로 가면 뭐 이렇게 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앞에 이런 뭐 보이는 게 많이 있어서 좀 바다라는 느낌, 바다의 느낌이 좀 다른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랜베는 좀 동해 바다랑 비슷하다. 되게 일단 모래사장이고 호수이지만 바다로 봐도 무방하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와 물이 안 짜서 마셔도 된다. 뭐. 네. 네. 앞에서 개가 수영하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예. 저도 참 많이 먹긴 먹었는데. 예. 어쨌든 그래서 그랜벤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일단 그런 면에서는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한국 같은 그런 바다 느낌? 예. 그리고 사람도 많고 좀 왁자지껄하고 뭐 이렇게 복적복적한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데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 같은, 사실은 다 같은 그 라인이죠. 네. 동해처럼. 내려오면은 이제 파이너리 파크라고. 네. 예. 또 도립공원이죠. 그렇죠. 예. 프로벤셜 파크니까. 예. 도립공원, 뭐 여긴 도가 사실은 한 나라랑 같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립공원 같은 그런 곳인데. 예. 거기 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거기는 경치도 좋고. 예. 가깝고요. 예. 일단 런던에서 한 시간 안쪽으로 가니까. 네. 가깝죠. 가깝고, 거긴 또 캠핑 사이트도 많고, 또 비치도 또 따로 놀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유료죠. 돈 내고 들어가죠. 일단 그쵸? 들어갈 때. 예. 예,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랜베는 무료지만, 사실 주차비가 있잖아요. 거긴 주차를 하려면 주차비를 내야 되고, 예. 그리고 주차하기가 워낙 힘들고, 예. 그래서 결국엔 뭐, 호수를 이용하는 거는 무료지만, 유료고, 예. 사실 파이너리 파크는 들어가는데 일단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고. 예. 근데 들어가면 좋긴 좋죠. 사람도 예. 그렇게 많지 않고. 예. 근데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이건 물어봤어요. 그래서 회사 가서 사람들한테, 야 어디로 가면 좋아? 그랬더니 예. 파이너리 파크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 어차피 거긴 다 해안은 아니고 호숫가니까. 예. 호숫가 맞죠? 그렇죠. 레이크쇼니까. 쭉 내려가면 파이너리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비치가 또 있대요. 예. 아세요 혹시?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 거기는 일단 돈을 안 내요. 그리고 예. 차로 모래사장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야. 그래서 아, 예. 그러니까 차를 쭉 가고 계속 쭉 가면 예. 빠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작년에 한 번 가봤는데 되게 좋아서 또 요런 요런 또 갈 것 같은데, 거기는 일단 사람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없지도 않고 적당히 있는데 예. 그 일단 주차 같은 거 다 부담 없고 예. 그리고 주차장도 넓어요. 그 거기 그 바다 앞에 가니까 물 앞에도 될 수 있지만 또 좀 더 예. 들어가면 또 주차장이 또 있는데 거기도 다 그 오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이퍼와시, 이퍼와시. 아, 예, 제가 비치라고.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런. 아, 예. 예. 거기. 많이 가봤어요. 아. 너무 좋아요, 거기. 그쵸. 조용하죠, 거기. 예, 조용하고. 예. 이제, 근데, 그,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차를 쭉 타고 들어가면 그대로 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주로 보트나 이런 거 예. 내리는, 끌고 와서. 예. 그대로 쭉 가서 빠뜨리고 타고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놀다 보면은 아 재밌겠다. 나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뭐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들 때도 있는데. 일단 공업보트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제트스키로 예. 발전을 한 다음에 아, 거기서 이제 예. 보트로. 아 그리고 맞아요. 그랜드밴드에 가면 그랜드 말 파이널의 파크에 가면은 예. 거기에서 카누랑 카약을 탈 수 있잖아요. 예. 저는 거기서 이제 카약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카약에 되게 매력이 돼서 하나 사고 싶다는 느낌이 강렬하게 들 정도로. 그 바다에서 타는 거요? 아니면 아니요. 파이널의 파크 아니, 그 예 저도 타봤어요. 거기 빌려주고. 네. 예. 거기서 타는 거요. 재미없던데요, 저. 아, 그래요? 별로 재미없던데. 저는 딸이랑 둘이 탔는데, 네. 재밌었어요. 아, 뭐 특별한 재미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가족이 타고 가도 혼자서 막 접근하느라고. 카누, 그건 카누고요. 카이브는 저는 이제 둘이랑 둘이 탔는데, 네. 앞에서 저으라고 그러고 저는 쉬다가 또 앞에서 힘들면 또 제가 접고 그랬는데, 네. 그, 일단 조용하고, 제가 탈 땐 그랬거든요. 재미는 없어도 한번 반드시 하고 와야 되는 필수 코스죠. 8월에 네. 가면. 네. 조용하고, 그, 뭐랄까, 조용한 데서 이렇게 노만 젖고, 물소리만 나고, 네. 그 한번 쭉 갔다 오는 그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어디 가면은, 그 전에는 사실 카누 같은 거 대여도 많이 되잖아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안 하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기회가 있으면 많이 타려고 하는데, 네. 하나 사고 싶기도 하고. 네, 일단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비치를 많이 가고 포트스탠리는 네. 이제 제가 이때까지 말했던 거는 일이 아니죠. 휴런호죠. 휴런호의 예, 예. 해안이고 아 해안이 아니고 호숫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포트스탠리가 있죠. 거기도 한 3, 40분? 30분 걸리죠. 예, 국도로? 포트스탠리도 3, 40분 가니까 거기도 가깝죠. 거기는 이제 거기도 되게 북적북적하죠. 예. 북적북적한데 이제 그 포트스탠리 도시 그러니까 마을 그 마을은 되게 딱 가면 아 관광지구나 그런 느낌 딱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영장이 아 그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포트스탠리를 이름만 알았어요 처음에 갈 때. 네.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고 일단 갔는데 와 딱 갔더니 뭔가 되게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고 사람들도 북적북적하고 아 마을이 되게 이뻐요. 예 네, 마을이 이쁘죠 되게. 네. 그래서 와 여기구나 근데 사실 그 비치는 마을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잘못 들어가면 진짜로 포트가 그러니까 배가 타는 나라만 나오고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처음에 갔을 때 진짜 갔는데 어? 그 배가 타는 어떤 그런 뚝 같은 건 있는데 예. 뭐 노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예. 물어봤더니 옆으로 가라고 그래서 옆으로 갔더니 되게 조그마한 비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여기야? 그래서 아 사람들이 그렇게 막 포트스탠리 하는데 그 이름이 명상에 비해서 너무 작지 않나. 그렇죠. 예, 좀 그런. 예, 그렇게 놀다가 그래서 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주변에서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유명하지 했다가 알고 보니까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 해안이 좀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봤더니 거기도 약간 동해 느낌의 그런 되게 사람들이 많이 놀고 네. 뭐 라이브 카페 같은 것들도 있고 네. 그래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 많이 가봤죠. 포트스탠리는 런던 교민들한테 그러니까요. 그랜밴드랑 뭐 가장 각광받는 그렇죠. 해안이고요. 가장 대중적으로 유명한 해안들이죠. 네, 네. 가깝고 뭐 그리고 가는 길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골길이잖아요. 거기 가는 차는 길이. 차는 밀리지도 않고요. 예, 차가 하나도 가요. 하나도 안 밀리고. 네, 런던 이민이나 유학 생각하고 계신 분들 주변에 좋은 가깝고 깨끗하고 이런 곳이 굉장히 많다는 거 저희가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아, 나중에 문득 네. 생각났는데 네. 저희가 나중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스페셜도 한번 해봐라 재밌죠. 런던에서는 뭐 토론토 거리인데 아 저도, 자주 가잖아요 교민들이. 예, 저도 그 놀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 런던의 여름이나 뭐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의 여름 중에 하나가 여름 이벤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온 방문객들 이제 들러야 되는 필수 예, 코스. 그 방문객들 그 맞이하는 그 이벤트도 예. 여름에. 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아, 꼭 그럼요. 가는 예. 아울렛 타고 예, 아울렛과 나야가라는 일단 갔다 와야 되고 예. 토론토 들리고 런던에서는 또 여기저기 갈 데가 있으니 그런 데 예. 가고 아 저는 이제 나야가라 폭포를 거의 애들 태어나고 나서는 1년에 두 번씩은 무조건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얘기도 많고 와. 그래서 뭘 하고 오는지 뭘 하면 좋은지 뭐 아주 빠삭합니다. 저도 나야가라를 일단 많이 가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저도 1년에 몇 번씩 가는데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여행을 가다 캐빙 여행을 가는데 이제 패키지로 갔는데 그 가이드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한국에서 오면은 여기 보통 사람들이 나야가라는 뭐 그냥 다 아는 거니까 데리고 가는데 가면은 자 나야가라 앞에 사진 잠깐 아, 차 세운 다음에 자 이거게 나야가라 폭포야 그리고 봤지? 대단하지? 그리고 자 뭐 먹을래? 이런데요. 네. 아 바로 그 폭포 앞에 독도 횟집 있죠. 아 예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참 저도 근데 패키지로 옛날에 이제 신혼여행 때도 가보고 패키지로는 그때 한번 가봤는데 뭐 여기저기 와이너리도 많고 아 와이너리도 뭐 구경할 곳들도 많고 그죠? 예 뭐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나야가라 하나만 해도 사실 한 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 그럼요. 느낌이 드는데 예. 다음에 해보죠. 예. 그리고 이제 수영장은 일단 동네마다 많으니까 수영장 스플래시 패드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딸이랑 처음 왔을 때는 그런 데를 주로 많이 갔, 물놀이를 워낙 저희 둘 다 좋아하고 예. 그래서 뭐 주말이나 시간 날 때마다 왜냐면 수영장도 외부에 있는 수영장이나 스플래시 패드 이런 데는 그냥 가서 놀면 되는 거니까요 돈 안 내고 예. 그러니까 뭐 수영복만 들고 가서 특히 여기가 좋은 점이 이제 호수나 이런 호수 이제 한국은 주로 저는 이제 바닷가에 옛날에 어릴 때 많이 살았으니까 예. 바닷가가 참 저도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데 다 좋은데 바닷물이 소금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놀고 나면 항상 그 마무리가 찝찝한 거예요. 네. 샤워를 꼭 해야 돼. 거기서 하지 않고 나오면은 다 몸에 소금기가 있고 이러니까 찍찍하고 그런데 네. 여기는 이제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쵸. 그냥 놀다가 그냥 대충 닦고 그냥 네. 가면 되고 마르니까 또 금방 마르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놀이 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런던의 여름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우기가 없잖아요. 여름이라고 해서 장마나 이런 게 없는데 맞아요. 비가 많이 한국에서는 나오죠. 매년 겪던 게 여기 와서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비를 좀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장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와. 막 수해가 날 정도의 폭우만 아니면 비가 거의 상황이... 뭐 한 달 연속 와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이제 한번 가끔씩 한번 몰아서 엄청나게 네. 폭우가 내렸다가 그냥 뭐 근데 엄청난 폭우도 뭐 사실 엄청난 폭우는 아니지 않나요? 그냥 하루 종일 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한 몇 시간 왔다가 네, 그냥 왔다 가신 거죠. 개고 소나기 올 때 좀 무섭게 한번 왔다가 아 뭐 이런 건데 아 밴쿠버 쪽으로 가실 걸 아니, 거기 많이들 좀 우울해하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날씨 네. 때문에 근데 네 비가 많이 뭐, 오니까 전 그런 것 같지 않고요. 뭐 수해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곤란해지고 이러면 제가 당하든 아니면 남이 당하든 그건 좀 우울할 것 같은데 그냥 적당한 선에서 자주 뭐 매일 비가 와도 저는 참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는 이게 딱히 우기가 없다는 거 그거는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캐나다. 네, 저는 그래서 좋아요. 네. 축축한 거, 여름에 축축한 건 정말 최악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건조한 이 여름이 좋답니다. 또 여기 가볼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요? 런던 주변에? 그리고 집 근처에는 펜셔 컨서베이션? 예, 네, 저는 안 가봤어요. 아는데 못 가봤어요. 아, 네. 가까운 거기는 저는 회사에서 추천받았어요. 그것도 제가 아까 네. 물어봤을 때 거기랑 파이너리 파크랑 그 주변의 비치들이랑 예. 펜션 그쪽으로 가보면 좋다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 일단 무슨 이벤트마다 불꽃놀이를 거기서 런던에서는 제일 크게 하고 아, 예. 그러니까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그러니까 예. 거기도 캠핑 사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예. 뭐 카누 카약도 탈 수 있고 그래서 낚시도 하고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리고 집에서 한 15분? 한 20분이면 가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가깝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가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마침 갔는데 저는 처음에 갈 생각은 아니고 그냥 드라이브 나왔다가 예. 근처네? 한번 가볼까? 그래서 구경이나 해보려고 갔다가 거기도 돈을 받더라고요. 입장료를. 예, 근데 보통 한 6시인가 끝났는데 저는 한 5시쯤 갔어요. 아, 예, 예. 그래서 갔다가 아, 나 몰랐는데. 그냥 궁금해서 와봤는데 그랬더니, 그래? 네. 그럼 시간도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한번 돌아보고 와. 그러고 그냥 넣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갔는데, 아, 되게 좋았어요. 멋있더라고. 일단 되게 이쁘고, 물도 좋고,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중에는 또 한번 가보고 싶은, 갈까 말까 생각 중인데. 거기도 뭐 예약제면 다 꽉 차지 않았나요? 아, 의외로 여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아봤을 때만 해도, 예. 캠핑을 알아봤는데, 1박 2일 알아봤었는데, 그 캠핑 가격은 일단 그 파이널이나 이런 데보다 좀 비싸요. 예. 온타리오 파크, 공식 파크들이 있잖아요. 예. 그 도립, 프로벤션 파크들. 거기보다는 조금 뭐 한 10불 정도 더 비싼데, 그래서 그만큼 자리는 남아요. 아. 꽉 안 차더라고요. 대신 전기가 안 들어요. 7월 말쯤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아. 아마 캐나다도 아직 남아있을걸요? 예. 같이 가시죠. 시간 괜찮으시면. 예. 예. 저는 직장인이라. 주말에. 주말에. 예. 시간 봐서. 예, 일단 맞춰서. 그래서 거기도 좋더라고요. 거기도 되게 한적하면서 물이 있고 조용하고 경치도 좋고, 일단 거긴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예. 지나가면서 그 밑으로 보이는 그것도 멋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캠핑하고 낚시를 즐기는 이 런던 교민 그 수가 적지 않아요. 제가 아는, 그러니까 주로 골프를 많이 치시는데. 또 여름에는 골프 특히 많이 치시지 않나요? 거의 뭐 한국 분들은 여기 또 싸고 예. 주변에 많으니까. 예. 골프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뭐 그것도 특집으로 전 다루고 싶긴 해요. 근데 제가 워낙 안 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캐나다 런던 쪽에 알아보시는 분들은 네. 한국 계신 분들은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골프가 네. 싸고 주변에 많다. 네. 거의 가면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골프장 가면 한국 사람들, 골프장 주인들이 네. 아,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네. 그냥 한국 교민들 때문에 먹고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 그래요? 그만큼 아침 일찍부터 한국 사람들 라운딩 나오고 주 고객이 한국 사람들, 워낙 싸니까 뭐 한 시즌, 그러니까 1년치 멤버십 해서 네. 일주일에 거의 뭐 매일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또 일주일에 매일이요? 일단 뭐 예약 잡기도 힘들지만 비싸다고 그렇죠. 해서.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집 근처에도 골프장 많죠. 우리 저희 집. 예, 뭐 걸어갈 수 있는. 제가 골프를 좋아했으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저도 골프를 좋아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느 다음에는 이제 골프나 캠핑 아니면 낚시. 네. 낚시 이쪽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진행을 하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또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네. 뭐 팁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겨울엔 또 겨울 낚시, 얼음 깨고 하는 겨울 낚시들 많이 하시고, 또 교민들이요. 네. 또 여름엔 또 배 타고 다니면서 네. 그 신기하지 않아요? 캐나다 와서 너무 신기한 게 그 주말에 네. TV를 틀면 네.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낚시 프로그램이에요. 아. 재미도 없는 낚시 프로그램. 그냥 또 캐나다는 모든 게 크니까 잔챙이 같이 작은 게 걸리는 게 아니라 막 팔뚝만한 것들이 계속 걸리는, 이걸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그냥 낚시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데, 잡아서 우리 같으면 다 회떠먹을 것들을 다 풀어주고 또 잡고 풀어주고 잡고 풀어주고. 여기 이제 교민들은 잡는 거를 다 잡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근데 낚시는 저는 네. 예, 저도 참 많이 얻어먹어 봤는데 네. 저는 일단 제가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캐나다 특히 이제 런던에서 살면서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 중에 하나가 낚시이고, 그 낚시의 이제 재미랑 즐거움, 이제 뭐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는 전문가한테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근데 실제로 마트 가도 그 낚싯대도 워낙 많이 팔고 아이들용 낚시도 워낙 많고. 네,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또 이제 면허가 있다고 해서. 예, 네, 그렇죠. 면허가 없으면 뭐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잡은 거 가져올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야외 생활, 이제 레저 이런 쪽으로 좀 심도 있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간접 경험이 많아서 저도 직접 한번 체험도 해보고 싶고요. 캠핑도 직접 다녀오면 더 할 얘기가 많지 않을까. 한번 저희 요즘에 캠핑이 한국에서 상당히 유행이잖아요. 예, 근데 캠핑장이 야외에서 뭐 들이나 네. 뭐 이런 숲 이런 야 그러니까 야영장 뭐 캠핑장도 있는데 한강 둔치에 뭐 아 텐트 치고 이렇게 주차장 비슷한 데에서 따닥따닥따닥 텐트가 있는 그냥 단순히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는 재미만 즐기러 오는 게 이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재미일까 싶기도 하고요. 그냥 지면에서 열기 막 올라올 텐데 일단 뭐 텐트 치고 노는 이제 이 재미만을 느끼려면 딱히 뭐 이게 자연 이렇게 숲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나와서 1박 2일 그냥 뭐 텐트 쳐놓고 그 재미는 뭐 그 정도 야영장이나 캠핑장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요. 한국은 워낙 땅은 좁은 데 비해서 볼 거 많고 갈 데도 워낙 많아서 또 여름 되면 뭐 제 기억으로는 여름에 뭐 한국의 이제 여름 이야기죠. 이거는 저 한국에 살 때만 해도 뭐 80년대 어릴 때요? 어릴 때죠. 그때는 피서철이 딱 정해져 있어서 직장인들이 거의 동시에 그죠. 그 시기에 몰리죠. 이거는 명절 때 그 고속도로 막히는 것처럼 여름에 정말 움직이지 않고 네. 그런 기억이 정말 있어요. 네. 한국에서 피서철 되면 매년 겪었던 하필이면 저는 또 그때 관광지에 살았어가지고 네. 피서철마다 차가 막히고 YS 거야. 아, 그 부분에서 제가 정정할 게 있어요. 네. 그 알아봤는데 네. 그 YS가 저희 학교를 졸업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 3학년 말에 전학을 갔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워낙 그 재학 기간 중에 그 학교랑 부딪히는 일이 많아서 그랬는데 예. 결국에는 3학년 말 거의 말 끝날 무렵에 예. 부산에 있는 경남중학교로 전학을 가서 예. 결국에는 학업은 그쪽에서 마감하신 걸로 아. 그래도 뭐 목교인 거죠. 예. 어쨌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또 그런 얘기를 워낙 무용담 뭐 이런 거 많이 예. 들어서 아 뭐 서로 자기네 학교로 출신이라고 아니 이번에도 기승전 YS입니다. 아 꼭 그건 아닌가. 아직 할 얘기는 많으나 그래요? 아직 많나요? 아 저는 이걸 여름, 어떻게 다 풀어야 할지 여름을 집에서만 홈 오피스에서만 여름을 보내다 보니까 뭐 할 얘기가 너무 한정돼 있어요. 아, 좀 뭐 라이너스님 위주로 다음에 2부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남은 얘기는 예. 짬짬이 특집 중간중간에 하도록 하고 어차피 다음 주도 여름 특집 아닐까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뭐 그거는 다음 주에 알아보기로 하고 네. 여름 앞으로 뭐 9월달까지 계속 더울 것 같고 할 얘기는 뭐 계속 예.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네. 사실 캐나다가 뭐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다고는 하지만 사실 봄 가을이 없으니까 겨울과 여름이잖아요 거의. 예예. 예. 그러니까 여름이 그렇게 짧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 저는 런던의 가을에 대해서도 뭔가 할 게 있어요. 와. 아 런던에도 가을이 있지만 단풍 날 아닌가요? 메이플. 그러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선선할 때 겨울로 딱 넘어가기 전에 뭐 한 달 남짓에 그런 길면 한 두 달 정도까지도 늘려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선선해질 때 뭐 이렇게 해변은 아니지만 주변에 드라이브하거나 아 아니면 진짜 뭐 시골 마을에 가면 무슨 좀 허름한 식당 이런 게 있대요. 아. 그런데 찾아보면 분위기가 말 그대로 정말 시골 식당인데 네.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맛집 뭐 이런 운치 있고 네, 여기 시골이 참 운치 있어서 좋죠. 네, 그런 거를 저희가 좀 다녀본 데가 있으면 그런 거 좀 소개를 해보고 싶고요. 네. 예. 재밌겠네요. 런던의 봄, 가을 분명히 있습니다. 와. 짧지만 있습니다. 예. 계절별로 특집을 한 번씩 하죠. 예, 해야 돼요. 저희는 네. 이번 주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름 참 즐거운 곳이에요. 한국에서 저희가 체험했던 이런 여름과는 좀 여유 있고 네 여유 있고 할 것도 은근히 많고 예, 그리고 큰 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 친화적인 예, 그런 그렇죠. 여름 보낼 수 있다는 거 특히 네. 런던에서는요. 예, 특히 런던에서 그래서 꼭 뭐 아시는 분이 계셔서 친척이나 뭐 친구분들 계셔서 방문을 하시게 되면 정말 가볼 데도 많고요. 너무 좋아요. 그냥 자연 만끽하시면서 여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민 유학 생각하시거나 여기 지금 듣고 계신 교민분들 특히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네. 오늘 방송 들어보시고 뭐 올여름 좀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을 좀 받지 않으셨을까? 전혀 안 되진 않았겠죠? 네. 일단 뭐 블루 프레그 상을 받은 수상한 그랜밴드와 에이저 포트 스탠리 이런 알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더 자주 찾아주시고 그리고 뭐 더 좋은 데가 있는데 저희가 미처 못 가봐서 아니면 몰라서 소개를 못 드린 갈 곳이라든지 뭐 할 거리, 먹거리, 뭐 볼거리 이런 것들 있으시면 저희 팟빵 댓글로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네. 소개를 또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되죠. 난관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네. 또 여기 교민분들은 네. 네. 뭐 한국의 지인들 한 분은 계시잖아. 아 그리고 뭐 정말로 저희는 네. 이제 캐나다 런던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어요. 유학이나 이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고 너무 좋은 곳이라는 그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 많이들 오시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팟빵이나 뭐 이런데 통해서 듣고 계신 한국 분들이 대개 이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나 런던 쪽으로 이민이나 유학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혹시 알고 싶으신 점 캐나다 런던에 대해서 뭐 이곳 분위기가 어떤지 네. 학교 분위기 뭐 이제 뭐 좀 일반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있잖아요. 네. 이민 준비하시면서 알고 싶어 하시는 점들 있으시면 그럼요. 예, 댓글에 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자로서 좀 살고 있는 예. 경험자로서 정말 속속들이 다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로 저희는 학생 때 이민 오신 분과 그리고 저는 요즘 유학원이나 이민업 이주업체에서 많이 미는 그 예. 뭐 학교 졸업 후 예. 워킹 비자를 받아서 이민을 하는 거를 진행 중인 사람이니까 다각도에서 예. 특히 요즘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물어보시면 대답을 예.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경험담이나 그냥, 이런 것들도 캐나다 유학 상담 뭐 이민 상담. 이민 상담 뭐, 네. 뭐 거의 뭐 그런 걸 저희가 또 겸할 수도 있는 프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아주 100%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사실 이민의 뭐 100% 전문가가 있을 수 없죠. 워낙 이민 전직 이민 20년 차로서 네. 정말 뭐 있는 그대로 현실을 속 시원히 들려드릴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꿈이 없이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후원해주시면 더 좋고요. 후원까지. 다음 회 녹음할 때는 한 13분 정도? 14분 정도. 아, 13분 예, 구독자가 구독 늘어있지 않을까. 네. 첫 회 올라가서 900 몇이 찍어봤는데 그 다음부터 수위가 없죠. 네. 하지만 구독자가 예. 꾸준히 늘고 있어요. 이번 회로 꾸준히 예, 다시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네. 예, 그럼 이만 여기까지. 예, 오늘 즐겁게 들어주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